오늘은 교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네, 네, 이름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뭐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은 이거는 제가 어떤 이 책 저 책 가지고 이 책 저 책에서 떼내서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 이렇게 에코용지 한매 이렇게 돼 있죠? 에코용지 한매 돼 있는 거 이건 제가 이 책 저 책에서 떼내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 철학사 책에도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을 그 알 수 있는 책은 정치, 신학정치론이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책이 있는데, 신학정치론이 책세상 공부에서 말하자면 발췌번역 돼서 나온 게 있어요. 신학정치론. 발췌번역 돼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스피노자의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 튀어나온대요. 나무서 아까 등장빛이 어두우니까 얼굴 큰 분들이 앞에 앉으면은 훨씬 더 저기 도망 숨어있기 좋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완전히 번역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성문출판사가 거기서 나왔는데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야리구리해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은 요즘 에피용지 한매로 나와있는 지난 시간에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가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치기술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주고 있죠. 이게 에피용지 3매짜리 텍스트 요거는 제가 쓴 책의 일부인데 이 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실천체랑 연구라고 꿀꿀이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적지 마세요. 제목 적지 마세요. 아무데서나 인용해도 괜찮습니다. 표절했다고 난리 죽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다가 이거 내가 쓴 글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저작권을 절대 주장하지도 않고 제가 말도 지금 제가 쓴 책에서 일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그냥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이게 구해온 건데 제가 이거는 저는 저작권을 갖다 남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없으니 어쨌든 이건 데카르트하고 이제 그 데카르트의 실천 데카르트의 형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데카르트와 뉴턴의 관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의 구별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눈 좀 닫혀서 그 두가 오늘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 이전에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스피노자의 철학이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상이 뭐냐고 만물 신이다 이런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재 이렇게 보면은 스피노자 이렇게 보면은 17쪽에 예 지금 17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바루흐 스피노자 이렇게 돼 있고 1632년에서 1677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 스피노자는 집안이 스페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네덜란드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잘 보세요. 바루흐죠. 바루흐. 스피노자 바루흐인데 바루흐 스피노자인데 이제 아주 독특한 신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스피노자가 유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남에서부터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인인데 스피노자가 인격적인 의미에서 신, 여호와, 야외, 야외라고 하는 그 신개념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했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스피노자가 파문을 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로 바꿨어요. 베네딕트 스피노자로. 그러니까 바로는 유태인이던 시절의 이름이고 베네딕트 스피노자라고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로 위에서. 재밌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는 바로 스피노자, 그러니까 책들마다 달라요. 어떤 데서는 스피노자를 바로 스피노자로 부르고 어떤 데서는 베네딕트 스피노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베네딕트 스피노자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가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까? 베네딕트죠. 베네딕트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죠. 이름도 자기가 고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베네딕트하고 괄호하고 바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후대 사람들 이제 알기 쉽게 하려면. 그러니까 베네딕트 스피노자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스피노자.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재밌는 지점이죠.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시대 스피노자. 존 스피노자랑 존 노크랑 이렇게 보면은 32년생이잖아요. 1632년생. 태어난 애가 같습니다. 존 노크 30년 더 살았네. 30년 더 살았는데. 대개 보면 데카르트가 좀 더 앞선 사람이고 데카르트가 스피노자가 한 40년 앞선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긁기죠. 그렇죠? 뭐 한두 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나 로크나 아이작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다 동시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00년대 당연히 1600년대 17세기 중반 이때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죠. 혼란의 시대. 자기 시대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람에게 각인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는 게 좋아요. 갑자기 괴로워? 고통스러웠어? 그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10년 만에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급속도로 물질 승배가 강해졌죠. 물질화됐죠. 경쟁도 격화되고 사람들이 인간성이 그러니까 차마 도덕적으로 차마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것을 심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고소하게 기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30대들은 10년 전에 여기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뭐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한몸 잘 챙겨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대다수의 30대들이. 그래서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할 줄도 모르죠. 계산이 안 돼. 대출장사 계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게 단위가 천 단위 넘어가 버리면 안 돼버리고 천만 원이 공이 일곱 개든가 이거 이상 생각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거 아주 영악하게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다시 펀드가 반토막이 났죠. 왜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제가 IMF 구제금융 사태 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그때 동아은행, 평화은행 뭐 이런 게 없어지면서 명동성당 거기서 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막 동성하고 그랬어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운동권 아니었거든요. 데모 안 했거든요. 아주 안정된 직장이었잖아요.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그 서큘레이션 Circulation of Capital, 그러니까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 자본의 순환. 자본의 순환이라는 것이 자본이, 머니가 있잖아요. 머니가 자본이 투입돼서 상품, 커머디티를 만들고 다시 M이 나오는데 이 M은 M 더하기 최초의 M 더하기 델타 M이에요. 델타 M이 뭐냐,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 이윤을 만들어내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요 순환고리가 빨리 돌아가고 델타 M 이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펼쳐 보여지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펼쳐 보이는 사건이 금융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뭐냐면, 생산을 해가지고 그 생산물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얻는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느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과정을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로 가면은 빨리, 돈을 빨리 벌 수 있잖아요. 돈을 빨리 벌 수. 그러니까 이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윤을 남기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아닌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네? 왜 좋냐? 잘만 돌아가면 좋아요. 일단 그 자본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돈이 많다 해도, 네가 돈이 많다 해도 대가리에 든 거 없으니까 사람 노릇하기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가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아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그만큼 굉장히 혁명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근대사에서 혁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줘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IMF 구제금 사태가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팍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온 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견제하는 영역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팍 파고들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것에 꽂혀있는 셈이에요. 꽂혀있게 됐죠. 근데 그 전에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자본주의가 운용되는 속도에 비해서 10년 만에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온 거예요, 지금. 더 빨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금융자본에다가 돈을 꼬라박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본에 돈을 꼬라박았는데, 정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개돈 붓는 거 외에는 안 해보기 때문에, 개 하세요? 개도 안 하세요? 적금? 보험? 개를 해서 그것도 다시 적금? 또 개를 하죠. 은행으로 들어가죠. 은행으로. 그러니까 개와 은행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개돈 타서 은행으로 넣고, 이거 외에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바보죠, 요즘 세상에. 예,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게다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경제의 50% 정도는 외국하고 물려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요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한국만큼 금융이 국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IMF 구제금 사태가 났을 때 그 이제 IMF 그 실무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그 만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만돌이 같은 애들. 걔는 얼굴에 살이 많아서 안 돼. 저는 얼굴에 살 많으면 안 돼. 뭐 살 없구나.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 비망록에, 그러니까 그 IMF 협상단 있잖아요. 한국 관료들하고 이게 그 메모, 그 주고받은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써 있어요. 거기서 금융시장을 가령 30% 정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한국의 관료들이, 아, 교과서에 보니까 100% 개방이 좋다는데 한 80%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놀랬대. 얘네들이 이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지금 이건희가 그 있는 삼성 같은 회사가 외국인 주주들이 훨씬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내 한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 경제는 좀 심하게 말하면 50% 정도가 그 국제 경제하고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세계화가 돼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세계화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내 경제에 관련된 기사보다도 해외 경제, 세계 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돼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경험들이 하나하나 이 자질구레한 경험들인 것 같아도 우리의 경험이 딱 우리에게 박혀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우리의 태도와 그 세상을 보는 태도 및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만들어주죠. 그렇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근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되고 진짜 이민 가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했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박정희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박정희를 싫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제가 62년생인데 박정희가 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80년 되도록, 79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박정희 치하에서 살았어. 게다가 박정희 총 맞아주고 80년에 딱 대학을 갔는데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정희 전당이 군발이 들으려면 아주 이가 갈려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군부 독재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박근혜 괜찮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 예.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 한 번 봐, 저 한 번 봐. 저 한 번 나오다 선배신데 짜증이 왕 난 거야. 박근혜 전현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부터 짜증나시죠? 텔레비에 이렇게 부셨다고. 예? PDP 화면 막 찍어 막 나오면. 개가 뜨냐, 개가. 어, 이런 거 안 그러는데. 요새 명예, 모독죄, 모욕죄가 심하게 적용되는 세상이라. 아이고. 우압 떨고 나와갖고 이렇게 우압 떨고 앉아가지고 엄마처럼 진이 엄마처럼 헤어스타일하고 나와가지고 아 죽겠어 아주 그냥 참 잠깐 녹음 안 되고 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 넘은 사람 중에 제정신 사람 없어요. 제정신 사람 없어요. 사람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죽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총 맞아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죽창에 찔려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아무도 없죠. 저는 있어요. 군대 있을 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대포 터지는 소리 들어봤어? 대포알 터지는 소리. 지금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잠실에서 저기 역삼동까지 행사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할머니들이랑 나와서 막 멋져요. 미쳤어. 그게 탱크 지나는데 뭐가 멋져. 저거 깔려 죽으면 에? 효순이 미소의 사건 생각나죠? 탱크에 깔리면 완전 오징어 돼요? 이걸 왜 이 지랄들을 해, 지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경험이. 70 넘은 사람 중에 제정신 사람 없어요. 왜? 한국 사회에 그만큼 변동이 강했고,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70 넘은 노인네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서 연옥이든 천옥이든 가셔야, 그다음부터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왜? 변동의, 극심한 변동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정신이 아닌 거라. 말로 뭐 해갖고 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87년 이후로 한국 사회가 조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극심한 자본주의, 87년 딱 해갖고 98년에 구제금융 사태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다 내재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재화되고. 이렇게 내재화 되었을 때, 이 경험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기,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는 것 같아도, 이 경험을 다 그대로 쓸어 안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이 암담한 거예요. 정말로 암담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사람을 학교에 가서 사람을 때리기만 하는 이게 폭력이 아니라 시험 봐서 줄 세워가지고 애들 1등부터 딱 점수 매기잖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 경험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마찬가지로 스피노자의 시대에도 스피노자는 자신이 살아간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따로 사는 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 유대인 유럽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사는 곳을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레이 말고 게토. 게토라는 것인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살던 지역, 그걸 게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보통 명사가 되어서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따로 사는 아주 특수한 그 지역 공동체를 게토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야, 수교자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게토인데, 거기서도 딸을 왕따를 당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스피노자는 완전히 붕 떠 있는 사람입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인생살이가 힘든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그래서 여기 유리 여기 갈아서 렌즈 갈아서 먹고 살다가 렌즈가루 너무 많이 들이마셨더니 집 죽었다는. 네? 렌즈를 마스크 수거하지 사람이. 산업재해라는 소문이 있어요. 스피노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피노자의 심정을. 아, 내가 유태인인데 유태인 중에서도 내가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철에 이렇게 가거나 길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모두 다 정상인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저 마음 속에 따로 내가 왜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스피노자는 유태인이에요. 게다가 그가 살아간 시대는 굉장히 심란한 시대였어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은 크게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스피노자 얘기가 아 이건 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피노자에게는 또 지난번에 라이프니츠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라이프니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스피노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정치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스피노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피노자 일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이 무엇일 것 같아요? 스피노자 일생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죠? 유태인 집단이 쫓겨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단적인 종교의 독단적 교리가 가져다주는 그 폐해를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사실은 시도한 게 뭐냐면 이제 스피노자의 책이 아까 제가 신학정치론이 있다고 했죠. 신학정치론. 신학정치론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제목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신학정치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부분은 뭐냐면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 종교 이게 말하자면 유대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이 종교가 끼치는 해독을 갖다가 해악을 없애려면 어떻게냐 그들은 궁극적으로 성서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서 이런 독단적인 교리 해석을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룰 부분이 뭐냐?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성주의적인 성서 해석, 이성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형이상이 어떻고 인식론이 어떻고 윤리학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과는 약간은 무관하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정치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뭐냐?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단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독단성을 갖다가 없애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홉스 이야기할 때도 제가 성서 해석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다 저거 됐죠. 저 호주제 없어졌죠. 지금 호적등본이라는 걸 뗄 수가 없게 됐다면서요. 호주제를 없애는, 왜 호주제 없앤데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대답 정말 밋밋하게 하시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유습 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습 중에서, 남녀 평등을 가로막는 장치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 요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호주제죠. 그걸 집중적으로 때려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호주제를 없앴잖아요. 호주제 없으니까 좋아요, 사실. 호주제 없으니까. 뭔 호주야. 네? 호구제라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저나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 사이 이 관습 중에서 제일 심각한. 네. 관습 중에서.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불평등한 또는 우아래 나이 따지고 네.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싸가지 중심주의로 하잖아요.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뭐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네 뭐 틀을 괴네 뭐 이렇게 예? 그죠? 뭐 엿다 내고 맞다 한 배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제일 짜증나는 게 제가 좀 나이보다 좀 어려 보여서 그런지 어떤 철이 없어서 보여주지. 아니 오늘 아침에도 마을버스를 타러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제가 마을버스 타러 나올 때쯤에 유치원 아이들의 그 유치원을 가는 시간이에요. 네? 되게 그러잖아요. 이제 9시 반이나 10시쯤에 아니 그러면 유치원 아이를 갖다 제가 마을버스 타는데 유치원 버스가 또 서는 것이 돼요. 동네 유치원 가는 애들이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아저씨들이 유치원 버스나 기다리지 왜 길 가는 마을버스 기다리는 아저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아저씨가 좀 허망하게 생겼기로 내가 지들 때리기를 해 뭐를 해 어디 저기 뭐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유치원 가지마 그러고 내가 뭐 이거 납치를 하기를 해 뭐를 해 이것들이 나는 슬슬슬 이렇게 엄마 뒤로 숨어가지고 막 이런다 그래 아침부터 기분 나쁘잖아 내가 지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전혀 이러고 서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철학자적인 라고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쳐다볼만해. 쳐다볼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자네가 좀 이따 나한테 좀 쉬는 자리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러면요. 제가 그 엄마들이 애들은 그렇다 치고 엄마들의 태도가 못 마땅한 게 이것들이 나를 졸로 봐요. 지들 애 엄마라고. 근데 사실 나하고 우리하고 어디 다니면 아빠라고 안 알아준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또 아빠가 여기 좀 후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 엄마면 애 엄마지 내가 지들보다 못해도 열 살은 많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우아래로 보면서 이게 동네 양아치가 어디 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지들이 보기에 어려 보인다 이거지. 아니요. 충분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미안합니다. 저는 오바했어요. 미안해. 우리가 여기 딱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만인의 악습으로 분포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17세기 서양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성서예요. 종교적인 문제. 게다가 스피노자가 태어나서 살던 시대가 종교전쟁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종교전쟁이라는 걸 안 해봐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사실 불교하고 개신교 사이에 몇몇 꼴통 개신교 신도들 사이에 그 잘못하면 종교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자기 생각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존 로크가 쓴 책 중에 언톨러런스, 관용에 대하여 이른바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관용이 옆집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나를 괴롭히지 않느나 머리를 길더라도 용서해 주라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들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 근데 서양 사람은 참 그게 좀 안쓰러워요. 사실 종교 가지고 이렇게 싸움질을 했던 걸 보면은 안쓰러워요. 어쨌든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 이게 텍스트 자체로만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정치 사상을 내놓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크게 자연권, 주권체의 이성에 따르는 삶과 국가, 시민의 자유, 정부의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연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추럴 라이트, 타고난 권리라는 말이죠. 요 안에는 인간에게는 본래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 자연권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합리주의 철학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 보면 개인의 자연적 권리는 건전한 이성이 아닌 욕망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스피노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고 하는데 여기 권리라고 하는 건요 정치적 권리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워 정도만 생각합니다. 나의 타고난 힘. 나의 타고난 힘. 욕망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법과 이성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나면서부터 무지하며 아무리 잘 교육을 받았다 해도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미덕의 습속을 획득하여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피노자는 그 다음 문장까지 읽으면 그런 까닭에 개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든 건전한 이성에 의해 인도받거나 정념에 의해 강요되든 간에 각각 그 개인은 폭력, 강제, 간청 그리고 다른 수단을 써서 자신이 최선이라 간주한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일단 인간의 참모습은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권리는 욕망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지난번에 우리가 홉스의 인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고맙습니다. 그 점을 인정했다는 데서 출발해 거기서 인간의 타고난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미덕의 습속을 획득하여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겠죠. 그죠? 그런 애들끼리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일 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피노자가 친구들이 다 이 모양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동네 양아치들을 다 보고 결론을 보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런데서 동네 양아치들만 모여있는데 착한 애들하고 우리가 사귀어야 돼요. 저도 참 인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선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해요.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양아치들만 봐가지고 착한 인간하고 그래. 어렸을 때 착한 인간하고 같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선설을 믿게 돼요. 근데. 네? 그런데도 양아치들 틈에서 자랐으면서도 성선설을 가지고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진짜 훌륭한 인격자. 대인배. 네? 우리는 안 돼. 영혼이 안 돼. 네. 쪼잔해서 안 돼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무서운 생각인데요. 1학기 때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는 욕망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유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데서. 그리고 공동체가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인간에게 끼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당장의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인간의 타고난 각 개인에 대한 생각도 물론 없었고 그 각각의 개인이 욕망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을 거라. 나면서부터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관습을 잘 익혀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욕망이니 힘이니 각각의 권리를 추구할 권리니 뭐 이런 거 없잖아. 이런 얘기는 없겠죠. 스피노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홉스나 스피노자랑 같은 시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들을 묶어주던 공동체가 또는 국가 공동체가 또는 종교 공동체가 산산이 흩어졌고 이제 각자가 각자 힘을 믿고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공동체 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 최근에 제가 가장 언짢은 신문 기사를 본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자 하는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안 되겠구나. 왜? 당장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을 지금 내가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봐야 내 밥그릇이 좀 깎여 나갈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정치적인 성숙한 정치적인 의식이거든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걸 부결함으로써 결국 자기네들은 밥그릇에 매달려 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단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은 그 밥그릇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결국 제 무덤을 판 셈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니들은 곧 무덤을 파겠구나. 현대자동차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압박이 왔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적인 정치의식을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와서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지평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이 우리는 자기 경험에 지평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경험에 지평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박근혜를 박근혜 욕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고 그러죠.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이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짜증나 죽겠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김근태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아빠한테 개작살난 인간들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생각, 인간의 이제 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스피노자 개인에 묻어들어간 개인에게 묻어들어간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싸움질만 나니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집단체가 필요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주권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힘 전체를 정치체, 바디 폴리틱,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에 양도하게 되면, 근데 제가 지금 뭐 잘난 척 하려고 거기다 바디 폴리틱이라고 쓴 게 아니라, 제가 뭐 영어 변기하고 이런 건 뭐 이렇게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발음도 안 좋은데, 제가 바디 폴리틱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요 바디 폴리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좀 재밌는 게, 지난번에 우리 토마스 홉스 할 때 그 리바이든 분주의 몸뚱아리가 신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디 폴리틱, 정치체제인데 정치적인 몸이라는 뜻이요. 근데 지금 번역을 정치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몸뚱아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홉스의 그 리바이든 표지 있죠? 표지 그림의 그 왕, 그 몸뚱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신하인 백성들이, 신민들이, 국민들이 자기 전체를 갖다 의탁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 시스템. 그 정치체는 모든 것에 대해 주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권력을 가지며 모든 사람은 가장 혹심한 처벌에도 복종해야만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정치체를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 꼭 선거를 해야 되고 뭐 다수결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민들의 사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뭐냐? 선거를 하든 말든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이익을 갖다 가장 잘 실현시켜주면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백성 중심주의잖아요. 백성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파시즘 독재지만 히틀러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기네들의 그것을 그 대공황 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초 대공황. 대공황을 극복해주고 먹고 사는 거 마련해주고. 그렇죠? 온 독일 민족이 하나가 돼요. 세계 정복에 나선다. 멋지잖아요. 야망도 불타오르게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 열광했을 거예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저기 히틀러 뉘른베르크 당대회 거기 나타날 때 레니 리펜슈타이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찍은 거 있어요. 그 사람들 길에서 열광하는 거. 난리에 막 꽃 던지고 막 동방신기 팬클럽 저리 가라야. 샤이닝스타. 동방신기 팬클럽이 샤이닝스타죠.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그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 샤이닝스타라고 있는데? 샤이닝스타라는 팬클럽이 있던데? 카시오페아는 여자애들이고. 남자는 가입 못해요. 몰랐죠? 가입도 몰라봐요. 네? 카시오페아! 이게 주민등록번호 받아야 돼요, 카시오페아. 남자 가입 못해요. 잘 모르셨구나. 지금 카시오페아에다 책을 팔아야 되는데. 청소년 책을 하나 써서. 지금, 아니, 어저께 저 70년대 유행했던 흑인, 4인조 흑인 그, 뭐죠, 보컬 밴드 중에 맨허튼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거기 걔들이 부른 노래 중에 샤이닝스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나서 검색을 하는데, 샤이닝스타를 딱 차니까 동방신기 팬클럽이 딱 나오는 이런 걔들. 동방신기가 부른 노래 중에 샤이닝스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요즘에, 누가 부르죠, 그 노래? 앤드리스 러브를 요새 머라이어 캐리하고 누가 불러요? 머라이어 캐리하고 어떤 남자가 부르는데, 원래 그 노래가 라이오넬 리치하고 저기,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노래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수에 나온 영화, 니문 먼 곳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니문 먼 곳에를 갖다 김추자가 불렀잖아요. 근데 조관우는 줄 알고 있어요. 다들 조관우가 리바이벌 하는 바람에. 김추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라고요. 뭐, 이름이 추잡스럽게, 김추자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조관우 노래 아냐? 그래서, 이제 남대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남대문에 문이 있는데 왜 문턱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그런 논쟁이 있어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 문인데 왜 문턱이 없겠냐? 그래서 안 가본 놈이 이겨. 문턱이 있다고 하는 놈이 이겨요. 갔다 온 놈들이 진다고. 문턱은, 그러니까 그것도 개념에 의한 파악이지. 문에는 반드시 문턱이 있다. 그러므로 남대문은 문이다. 그러므로 문턱이 있다. 갔다 온 놈이 쳐. 문의 개념에 따라서도 안 갔다 온 놈이 추론을 해버리면. 이게 합리주의자들의 논증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서핑하는데 누가 게시판에서 머라이어 캐리하고 저기, 이게 원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미친놈이지. 댓글 달라고. 이미 뽕?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노스가 불렀어. 이렇게 쓰려고 검색을 링크를 걸어주려고 이제 하다가 갑자기 그 라이오넬 리치가 가입했던 단체가 코모더스고 하나가 더 생각나서 맨하튼이라고 하는 그래서 샤이닝스타 그 하려다가 생각하니까 동방신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걔네들도 어쨌든 민주주의예요. 그것도 백성 중심주의잖아.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렇게. 아. 히틀러만큼 그러니까 저 히틀러만큼 인류 역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열광시킨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이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아주 문제적 인간 중에 20세기 최고의 문제적 인간이 히틀러가 아주 최고로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가 죽을 때 딱 자살하고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근데 독일의 전범 재판할 때는 그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전범 재판을 받을 때, 너희 자식이 막, 똑바로, 이게 왜 이렇게 인류를, 그 범죄 제목이 이제, 죄명이 인류에 대한 죄잖아, 인류에 대한 죄. 그러니까 그 나온 애들이 그게 딱 떳떳하게 말했죠. 그렇다. 나는 나의 신념에 의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하자. 이 짓을 했다. 유태인들은, 나는 지금도 유태인들을 말살해야 될 종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다. 무지하게 확신범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확신을 갖다 사람들이 확, 이렇게 불을 뿜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일본의 전범들은 동경에서 전범죄 파는데, 사실은요, 제가요, 천황께서 시켰거든요. 질질거리고 울고 자빠져가지고, 예?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그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이라는 책을 쓴 마루야마 마사오가, 거기 자기 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일본인들 정말 쪼잔하다. 독일의 그 전범죄 파하고 비교해서. 독일 놈들 무서운, 그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것도. 나름 민주주의예요, 나름. 그러니까 이거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다른 거죠. 이는 자신의 힘 전체를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로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주권의 힘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규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서나 복종해야만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자기 방어의 힘 또는 달리 말하면 그들의 모든 권리를 주권에 양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권하고 주권체하고 이 두 개 설명하면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적 권리는 욕망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렇게 욕망과 힘에 의해서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간주한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면 당연히 이 사회는 전쟁 상태에 빠질 테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 전체를 바디 폴리틱에 양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든 힘을 갖다 양도받은 주권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자신의 힘 전체를 지배도구로 사용하는 사회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독재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재 개념이 없어요.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국가가 이성에 따르는 국가라면 되지 않나? 그 국가는 건전한 이성에 세워진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며 그랬죠. 그리고 이성의 인도에 의해서 완전한 합의에 따라 산다. 그런데 이성은 뭐냐? 인간의 이성은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평화를 추구하려면 국가의 일반적인 법률이 잘 지켜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국가의 시민들에게 이성에 따라 살 것을 교육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 살 것을 국가가 이성에 따라서 사는 삶은 여기 스피노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 사는 삶. 이 사람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 사니까 싸움질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스피노자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성에 따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연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성에 따라 삽니까? 인맥 중심주의지 인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딜 가나 인맥이잖아요. 근데 스피노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갖다 연결해주던 끈들 중에 가장 강력한 끈인 종교가 파탄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이성 중심주의였느냐? 믿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이성에 따르는 사람과 국가. 그래서 모든 다른 무엇보다도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모든 이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시민상태는 시민사회에서는 자연상태에서는 헛된 투쟁을 일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국가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힘을 양도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야말로 이성에 따르는 국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이제 시민은 주권이 아무리 무지학적이고 암묵적으로 법과 종교의 대표로 신뢰를 얻고 있다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에 따라 판단하고 주어진 정념에 영향받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국가는 끊임없이 이 시민들을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이 국가가.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이 각각의 개인들의 주권을 갖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독재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피노자나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포에 의해 지배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안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1번 이 당시에 얼마나 세상살이가 폭파했으면 안전을 갖다 정부의 제일 목적은 이게 뜻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로크 할 때도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홉스나 로크나 홉스에 있어서 국가의 제일 목적은 시큐리티예요. 안전. 목숨 안전이라고 하면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보존하는 게 각각 개인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목적이에요. 존 노크의 국가의 제일 목적은 안전도 물론 있지만 여기다가 재산보호예요. 재산보호.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야 국가가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보존 사람 목숨 유지시켜주는 게 국가의 제일 목적인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그것도 동의가 안 되죠. 왜 근데 이때 이게 중요하냐. 목숨 보존하기 어려운 세상이었다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 국가는 목숨을 빼앗는 존재였죠. 한국의 국가는. 인간백정 이승만이가 목숨, 근데 입만 뻥 잘못 넣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에 그런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아 국가의 목적은 인민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선뜻 동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린 사실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로 순화시켜서 내놓은 표현이 사법살인이에요. 그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사법살인이라고 말하자면 재판부에 의해서 재판부가 뭐예요? 사법부가 국가의 기구잖아요. 국가살인이에요. 사법살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국가에 의한 살해예요. 살해. 인간 살해.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찬성해요. 사형제도. 그치? 사형제도. 그 찬성해요. 뭐, 물론 마음속으로는 때려주기 싶은 놈들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내가 그냥 이게 깊은 산중에 가서 때리는 문제고, 나하고 너하고의 문제야, 이런 마음이라고 내가 끌고 가서 우리 좀 잠깐 봅시다. 그러고 봉고차 태워가지고 가서 입에다 청테이프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건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고, 제도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죠.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게 뭐냐. 아직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당시 이 세계에서 사는 게 얼마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려웠으면 국가에 의해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안전 속에서 살아가게 달리 말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바로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약한 규정이에요. 목숨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이게 국가의 목적이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주권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것에서 목적은 어떤 것이 하는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자면 스피노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척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궁리했던 정치사상을 그렇게 궁리한 결과 이러한 정치사상을 내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우리는 무심코 그걸 지나치지만 사실은 예전에 그 촛불집회 할 때 막 방패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친 사람도 있잖아요. 다 국가에 의해서 다치는 거예요. 근데 시위를 하러 나갔는데 국가에 의해서 다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 하고 지금은 다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99%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스피노자가 말한 정도의 국가에서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의 독점체거든요. 폭력의 독점체. 즉 폭력을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게 근대 국가예요. 근데 이전에는 귀족들도 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고이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폭력을 국가에서 독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보기에 못마땅한데 어떤 점에서 보면 참 이상한 나라예요. 각각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어. 우리도 물론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때나 설 때 이제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형제 간에 쏴버리고 막 나도 쏘고 너도 쏘고 막 이렇게 가끔 이제 땅 싸움 벌어져요. 그렇게 하는데 폭력을 국가에서 독점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어떤 그런 거.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은 종교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각각의 귀족들이 폭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교진 싸움이 났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폭력을 나눠 갖고 있으니 싸움이 나니까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각각의 개인이 주권체에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힘 전체를 정치체에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신의 힘 전체라는 것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폭력들, 이걸 위력들 있잖아요. 무력들. 무력을 정치체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 상비군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시대 때문에 폭력이 공유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년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전쟁을, 3년 전쟁을 치면서 이제 국가에 의한 국가의 폭력 독점 시스템이 됐어요. 지금 이게 근대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국가의 폭력 독점 사회예요. 그 사회가. 국가에 의한 폭력 독점. 그러니까는 지들은 방패로 찍으면서 시위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요만한 돌멩이 하나,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차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면 폭력 시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 구도가 뭐냐면, 폭력은 어떤 일이지라도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폭력은 어떤 일이지라도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 이 생각을 딱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정부주의자들이죠. 그 무정부주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반근대주의자들이에요. 정말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폭력 시위를 하잖아, 이제. 도시락 폭탄, 막, 이렇게. 의열단,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김원봉, 그 다음에 박열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천황 그 폭탄 던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봉창이라든가, 윤봉길, 이런 사람들 다, 무정부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왜 폭력이, 폭력은?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다. 우리도 폭력이 쓰는 거라. 도시락 폭탄에 탁 밥 먹다 말고 탁 던져버려. 도시락 폭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벤또 있잖아. 벤또 이렇게 도시락에 절반이 김밥이고 절반이 폭탄이에요. 니들 다 가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3분의 1이 김밥이야. 밥들이 안 됐어. 왜냐면, 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 갖고 폭탄 던지면, 시커쭉 나버려, 자버려. 자폭돼버려, 잘못하면. 그러니까, 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폭탄이라는 게. 옛날 거라 후져가지고, 3분의 1만 먹고, 조금 허기져야 사람이 바닥바닥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시커쭉 나. 그래갖고, 폭탄 메고 자다가, 막, 저기 터져갖고, 여기만 막, 이렇게 화상이 부르니까. 이게, 이 폭력을 국가가 폭력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발트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어요. 개발트. 개발트가 독일어로 이게 폭력이거든요. 영어로 바이올런스예요. 폭력인데 폭력이란 뜻도 되고 독일에서 권력이란 뜻도 돼요. 국가 권력을 갖기 때문에 개발트.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원을 따져보면은 그 성격이 딱 나타나거든요. 독일어 개발트라는 말이. 근데 예전에는 그 폭력이라는 것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나라에 반역만 던져놨다면 목 다 잘라갖고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효수하잖아요? 전시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폭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직접적 행사하는 거예요. 효실에서 보이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막 애들이 막 그냥 돌돈 욕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접 지배로. 겁을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요 방 안에, 요만한 방 안에, 고양이가 여기 있어요, 고양이가. 여기가 쥐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나갈 수 없어. 그럼 이 쥐새끼는, 어쨌든, 여기서 놀 수 있어요. 치즈도 먹고, 통과 제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는데, 요 상태. 너는, 이 고양이는, 너는, 네가 어디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너는 내가 지배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간접적 지배거든요. 이게 권력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등록 등본 받아가고, 주민등록 번호 매기고, 어디 있는지 민방위에 나오라고 그러고 계속 추적되는 거예요. 이 국가의 통제 바깥에, 이게 딱 국가를 가끔씩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느슨해졌다 싶으면 가끔씩 직접적으로 쳐줘요. 방패로 찍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우파 정부잖아요. 실용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신자유주의 내세우죠. 근데 왜 걔네들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이냐? 교과서 갖고 난리집이냐? 맞물려 있어요. 왜? 부자에 의한 부의 독점을 갖다 수행하려면 사람들의 저항이 강해지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를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권위주의 또는 신보수주의하고 신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데올로기는 함께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레이건 부시 시대에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뭐 도덕의 가치, 가부장의 권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가 횡행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 요 시스템을 돌리려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협박과 공갈을 일삼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이게 맞물려가는 시스템. 그래서 얘네들이 경제를 살리기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교과서 갖고 저렇게 난리를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유한 지배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아주 상층, 그것도 상층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부의 독점과 지배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필요한 권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별거 아닌 놈들이죠. 오히려 진짜로 능구렁이 같은 놈들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같은 애들이죠. 흐물흐물한 것 같은데 애들이 다 해쳐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